나 그 모습이 자꾸자꾸 생각나 길을 걸어도 차를 타고 다녀도 그 모습이 자꾸자꾸 생각나 하고 다녀도 그 모습이 자꾸자꾸 생각나 자꾸 생각나 오늘도 자꾸